남조선 인터넷 두 신문 자주시보가 2일 재미동포 인터넷 두 신문 민족통신편집위원 손세영의 론평을 실었습니다. 론평은 현 정세로 볼때 북의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 제안은 매우 시기적절한 것이라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진정성 탈영 그만하고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에 참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